Yeah, the Q is back. Real 뮤직으로 숨쉬는 팬들을 위해 돌아왔다 내 죽이는 track. 바슬라카 그 위에 누비는 내 flow. So let's go. 두 귀를 세우고 준비를 해. 오랜 시간 기다려준 이들에게 감사를 먼저 thank you. 지금 내가 들려줄 건 게는 래퍼들을 꿈키는 rap. 또 천양빛을 통치는 rap. 여자들의 맘을 훔치는 rap. 잔머리 안 굴리는 rap. 움직여 dance. Hit it boom boom to the clap. 리듬을 step in move to the left. Move to the right. Step again. Yes, I'm back again. 네. Yeah, 절대 멈추지 마. 우리 막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Come on, everybody, let's all get down. Get down. 몸을 흔들고. 손을 하늘 위에. 그 누가 뭐래도 we make this party going now. Everybody, welcome to the show. On rap star, back on your heart and back on my heart. 비평가 또 안티조차 춤추게 만드는 마법의 bars. 내게 뭘 기대했던 간에 더 놀라운 걸 가져왔네. 듣기는 선택받은 자에게 알고 있을 텐데 모두가 이제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이 rap scene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capital Q. 당신의 rap hero자 이제 바로 당신의 몸에 push groovin DNA게 원해. Yeah, we ain't gon' stop to the morning. Yeah, your body rocks to the morning. Get down there. Yeah, 절대 멈추지 마. 우리 막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Come on, everybody, let's all get down. Get down. 몸을 흔들고. 손을 하늘 위에. 그 누가 뭐래도 we make this party going now. Everybody, welcome to the show. The Q가 돌아왔으니까 수없이 많은 관심의 대상은 나쁜 오직 그러니 어떤 애들에게 나쁜 소식. 에이, 얼굴 좀 식혀봐. 약간의 품이라도 좀 지켜봐. 자신 없음 비켜봐. 그냥 내 뒤로 와. Follow the leader now. Welcome to the show.